김일성 주석 회고 위원회가 베네수엘라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 에스파냐 위원회가 마드리드에서 4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회고 위원회들은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의 즈음에서 그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 문화 행사들을 의의 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에서 결성됐습니다.